컵스 뉴스. 삼성생명에서 2023 삼성금융아카데미 4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4월 19일 수요일까지며 선발시 활동기간은 4월 20일 목요일부터 4월 2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교 재학생 중 3학년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금융권 취업을 꿈꾸는 학생이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생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묵 통합 플랫폼의 그랜드 오픈 1주년을 맞이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신규 회원 가입 및 인스타그램 수강 후기 공유로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상품으로는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과 뚜레쥬르 케이크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하이묵 홈페이지의 이벤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5월 일반 직원을 채용합니다. 접수기간은 오늘 오후 5시까지며 필기 전형 및 2차에 걸친 면접이 진행됩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직 7급으로 에리카 캠퍼스의 입학사정관과 보건관리, 건축이며 주어진 지원 자격을 갖춰야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총무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황모 씨, 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합니다.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한 뒤 대청댐 인근 여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두 달에서 세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연 씨의 진술로 미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제안한 이 씨가 피해자와 관계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해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가정청을 꾸렸습니다. 총리 직속인 아동가정청은 저출산과 아동학대, 아동빈곤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파주의를 배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약 4조 8천억 엔이 이 기관에 배정됐지만 아동정책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동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지출을 배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밝히지 않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는 추세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핵 보유 의지를 밝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며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1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의 핵무기를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하거나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의사를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며 이를 겨냥했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당국이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 우산 밑에 들어서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그들은 분명코 잘못된 길,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핵 보유 의사가 미국이 배후에 있는 결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통해 미국의 횡포를 지적하며 자신들의 핵 보유의 정당성도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